있는 손길에 나는 알았죠. 당신은 내 사람이죠. 사랑이 스며들죠. 수줍은 내 가슴에 떨리는 내 볼에 입맞추었죠. 내 맘은 녹아버렸죠. 사랑인가요? 이런 게 사랑이라면 그대와 난 이 세상에서 인연인가요? 천생연분 내 사랑, 하늘이 맺어준 사랑, 천년만년 내 사랑, 영원히 지켜주세요.